배고파 너의 오빠 너의 사랑이 나 너무 고파 배고파 너의 오빠 널 갖고 말 거야 to go back 확인할까? 어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남자 I'm the last girl 난 the last girl 네가 뭔데? 너만 the last girl 왜 나를 자꾸 놀려 놀려 너 이제 그만 hold up hold up 꽉 잡아 날 덮치기 전에 내 맘이 널 놓치기 전에 Say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Hold up, 비딱 어차 그런 것 낫자 Just not